산도 쳐보고 지산도 첩첩한디 오늘 어디로 행하신가 황천지 어디라고 그리 쉽게 가랴는가 그리 쉽게 가랴거든 나오지를 말았거나 왔다 가면 그저나 하지 모든 퇴다 값진 이름을 두고 가면 동무에게 천금을 주고 가서 가신님을 하지 호구호구 가겠지만 세상에 있는 동무들은 평생을 통 호건을 통곡할 줄을 어느리가 알며 천하를 지겠다 외고 단인들 어느 곳에서 만나보려고 죽은 사람아 전생에 무삼 혐의로 세상을 알아따왔다가 각도악을 방방콕구를 다니던 일을 각수기들 해도 나를 흔모니 끝내 日孤独，日破孤孤孤孤孤孤孤孤 한 양술록 씻었으니 태백이 위로 흐름으로 잡지 불성이 되었네. 아이고 태국헌법 내가 승화거라네. 이 밤을 새우네